telling you, baby, I don't know, baby, baby. 헷갈리기만 해, 너. 사랑한다는 그 말을 듣고 싶어. 뭐가 그리 어려워. 조금 느리지만 아껴두고 싶어. 오해마, 네가 싫다는 건 아냐. Darling you, baby. Darling you, baby. 망설여져 자꾸. 밀고 당기기만 자꾸. Darling you, baby. I don't know, baby, baby. 헷갈리기만 해, 너. 도톰하고 작은 너의 입술 위에 부드럽게 살짝 입맞춤을.